시작은 향긋한 생커피 한 잔을 맛있는 빵 한 조각을 또 한 입에 여밀고 그대와 함께했던 어제 꿈 같은 데이트 행복한 시계 초침 소리에 나 웃어요 벌써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